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질식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극악무도한 제재 악법을 조작한 것과 관련해서 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2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국회에서 통과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성국들에 대한 대응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러시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정식 법으로 채택되었다.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법 조작은 우리의 다발적이며 연발적인 핵무력 고도화 조치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저 발악에 불과하다. 그걸 핏하면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깡패 행위이다. 이번에 미국이 또다시 주권국가들에 대한 단독 제재법을 조작해낸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전면 도전하여 저들의 국내법을 국제관계에 적용하려는 범죄적 행위로 된다.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이른바 단독 제재를 강력히 규탄 매격하며 세계 모든 나라들 역시 미국의 불법무법의 강도적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가혹한 제재 속에서도 우리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만들어낸 현실, 그 비결에 대해 미국의 법 작성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분수없이 날뛰는 것을 보면 가련하기 그지없다.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천리 해안의 예지와 비범한 영도력, 무비의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 계시고 그의 예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 있기에 우리 공화국은 승리의 승리만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 책동은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을 배가시키고 우리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우리가 최근 진행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는 우리와의 전면 대결에서 패배만을 거듭하면서 분별을 잃고 날뛰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다.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히트온 전쟁 나발이나 극단적인 제재 위협은 우리를 더욱 각성분발시키고 핵무기 보유명분만 더해주고 있다. 비상이 높아진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 국력과 전략적 지위를 제재 소동으로 허물어보려는 미국 정객들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은 미국 내에서도 조소를 받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 제재 책동을 규탄할 대신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의 명분을 더욱 강화해주는 미국의 제재 소동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결국 조선반도 정세 역할을 부채질하는 나라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승산이 보이지 않는 대조선 제재 노름에 힘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 안전을 담보하는 방도가 과연 무엇이겠는가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